아침이면 일어나 창을 열고 상쾌한 공기에 나갈 준비를 하고 한 손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든 채 만원 버스에 내 몸을 싣고 귀에 꽂은 익숙한 라디오에서 사람들의 세상 사는 즐거운 사연 들으면서 하루가 또 시작되죠. 화사하게 빛나는 햇살이 반겨주네요. 어떡하죠? 나 그대를 잊고 살아요. 아우 미안해요. 나 벌써 괜찮은가 봐요. 잊지 못할 사랑이라 생각했었는데 잊혀져 가네요 어느새. 아우 어느새 뜨겁게 사랑했었던 이야기 이제는 좋은 추억이 됐고 너 없이 죽을 것 같던 수많은 밤들도 이제 웃으며 얘기하고 있는 나 걔가 한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 주물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 목숨을 걸고 담을 들면서 밥값 얘기 시간이 가는지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이제 자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며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어떡하죠 그대를 잊고 살아요 미안해요 나 벌써 괜찮은가 봐요 잊지 못할 사랑이라 생각했었는데 잊혀져 갔네요 어느새 우리 노래 들어도 눈물이 나질 않고 네 소식을 들어도 미소가 흘러나오죠 괜찮은 거죠 날 버린 그대 잊어도 되죠 근데 왜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것만 같은지 미안해 너무 날 이렇게 쉽게 잊어서 미안해 내가 했던 말도 못 지켜서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널 더 이상한 척하고 살 수가 없었어 용서해줘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약속했던 말 돌아서 네 등 뒤에다 맹세했던 말 마지막 날 혼자 울면서 다시는 내가 살아갈 그날이 끝까지 마음속에 널 간직할 결심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널 모두 지워버린 내가 너무 미울 거야 그래 정말 내가 약속 모두 어긴 거야 그러니 용서를 빌어 나도 이런 내가 싫어 널 잊어버린 기억마저 잊었어 어떡하죠 나 그대를 잊고 살아요 괜찮은가 봐요 잊지 못할 사랑이라 생각했었는데 잊혀져 가네요 어느새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마치 사랑한 적이 없는 듯이 보통 날이네요 어느새